아직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은 안 될 거라고 끝내 포기해 버렸던 네가 미워졌다기보단 더 보고 싶다 아쉽다기보단 너무 그립다 시계 아닌가 시계 아닌가 혹시 우연히 만나면 어떻게 할까 널 모른 척 사람들 속에 숨을까 이젠 의미 없는 감정에 낭비겠지만 하루에도 몇십 번 고민해 약이라던 시간도 꽤 지났는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넌 이제야 행복하다고 미소를 짓겠지만 아름다웠던 기억보단 깊은 상처를 남겼던 네가 미워졌다기보단 더 보고 싶다 아쉽다기보단 너무 그립다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처음부터 너무나도 익숙했잖아 오랜 시간 만나온 연들보다 이젠 의미 없는 추억 속의 일이지만 하루에도 몇십 번 고민해 약이라던 시간도 꽤 지났는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너로 채워진 내 맘을 비우려 해봤지만 혹시 영화 같은 일이 내게 벌어질 것만 같아서 하루에도 몇십 번은 고민해 약이라던 시간도 꽤 지났는데 나조차도 내가 널 보기 미안해 끝나버린 사랑은 묻고 싶은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